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 리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특사인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최룡의 동지가 니카라과 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하기 위해서 9일 수도 마나과에 도착했습니다.